즐거운 패션. 화려한 너의 꿈은 사라져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수줍어하는데 지나친 어제처럼 오늘도 가고 부러진 날개처럼 무너진 가고 어두운 방 안에서 흘린 땀들은 뭐였나 어려운 시간 속에 남긴 것들은 뭐 있나 눈부신 내가 뜨니 나는 또 get away 다 잊은 거니 그리워진 그림자들이 죽은 데는 거짓말들이 나의 눈을 멀게 하더니 나약함과 손을 잡으리 포기하게 하고 싶니 어려운 게 나의 특기 Way to go 힘을 내 다시 일어나 볼래 한 번 더 크게 소리쳐 볼래 때로는 지쳐 쓰러져 가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은 언제나 가슴 속에 품고서 오늘도 나 달려간다 시간에 부딪혀 지쳐버린 내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하게 눈물이 자꾸 차올라 아무것도 없다고만 생각했었던 내 세울 것 하나 없이 초라했었던 그런 나에게도 희망이 하나 있었어 그건 꿈이란 커다란 선물이었어 Listen to the my dream 말없이 이젠 do it now 이제 스타라인에 두 발을 내려놔 뜨거운 가슴이 식지 않는 한 차가운 입술이 막지 않는 한 내 앞에 어떤 어려움도 다가올 많은 시련들도 이겨낼 수 있어 난 앞을 향해 걸어가 난 언젠가 이뤄질 그 꿈을 향해 fighting 다시 일어나 볼래 한 번 더 크게 소리쳐 볼래 때로는 지쳐 쓰러져 가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은 언제나 가슴 속에 품고서 오늘도 나 달려간다 깊은 절망에 끌림 이겨낼 나의 끈기 No, no 몇 번 넘어진대도 다시 내일을 향해 힘을 내 다시 일어나 볼래 쓰러져 포기하고 싶지만 닿을 듯 한 걸음 더 나가면 먼 훗날 웃고 있을 내 모습 그려보면서 오늘도 난 달려간다